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민에게 조국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기 위하여 조직 지휘하신 보천보천투의 빛나는 승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민족 재생의 희망과 민족 자주의 힘으로 조국을 반드시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며 온 겨레를 거적적인 반일 항전으로 불러일으킨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보천도에서 타오른 횃불은 삽시에 전민항쟁의 불길로 타번져 항일무장투쟁은 국내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각지에 26개의 비밀근거지와 62개의 临시비밀근거지들이 꾸려지고 120여개의 무장봉기 조직들이 결성되어 강력한 주체적 혁명 역량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